걱정과 낭만이 넘쳐 흐르던 추억의 향촌동에서 한 잔 술에 취해본다. 옛사랑이 날 부른다. 골목길 굽이굽이 돌고 돌아 다시 찾은 이 거리에 어디선가 걸릴 것 같은 흐느끼는 색소폰 소리 추억 속에 향촌동의 밤이여 향촌동 블루스야. 사랑과 우정이 흘러 넘치던 추억의 향촌동에서 외상술에 취해본다. 그 시절 그리워진다. 언제나 다정하게 맞아주던 올드미스 전마담에 눈물 젖은 저 향촌동 블루스야. 잊지 못할